우리나라에서 원산 국제 진선 항공 측전 2016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지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꽃메르산트,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이스파냐의 에페통신,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타임스,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야후는 조선의 첫 항공 축전, 특색 있게 펼친 항공부대 등의 제목으로 원산 국제 진선 항공 축전 2016이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